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22일 경상남도청에서 국민의 요구인 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흐름에 사사건건 회방을 놀며 정북머리에 요를 올리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23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남조선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대학생단체들은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야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